김일성 사회주의 청년동맹 제9차 대회 참가자들이 청년운동 사적관을 참관했습니다. 청소월에 들어선 그들은 청소년들 속에 계시는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입상에 꽃바구니와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렸습니다. 대회 참가자들은 또한 중앙계급교양관을 참관했습니다.